이 마태복음 7장에도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그 7장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자가 적음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넓은 문은 넓은 길로 이어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에 보니까 길이 대로가 있더라. 혹 반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문 뒤에 아주 좁은 길이 있더라.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여정에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연결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오해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는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제가 들었겠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순수했던 저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학교 갈 때라든지 교회 갈 때 큰 길을 마다하고 좁은 골목길로만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군자대로 행이다. 사람이 큰 길로 다녀야 군자가 되고 큰 사람이 된다고 했지만 저는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굳이 혼자서 골목길만 찾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깨어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갈 때쯤 이것에 대한 오해는 깨어지고 그 좁은 길이 골목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좁은 길에 대한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저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오해는 몇십 년 동안 지속된 오해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좁은 길 중에서 마태복음의 이 좁은 문 이야기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면 24절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함께 풀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사복음서가 있는가? 비슷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있는가? 하나면 되지 않는가 하는데 저는 사복음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좁은 문을 풀어갈 때에 보다 명확한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의 비중을 둘 때입니다. 마태복음의 비중을 두고 해석하면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해석은 누가복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고 들어가기를 구하는 적은 자 중에서도 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게 금방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숫자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땅의 인구를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한 1억 명이라고 칩시다. 1억 명 중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작은 거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다. 마태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좁은 문을 찾는 100명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10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0명이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경쟁률의 문제일까요? 한국어로 치면 뭐 서울대, 의대나 혹 법대가 들어가기가 어렵고 소수의 인원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대를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부분의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서울대를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못 들어간다는 거죠. 제한된 입학 정원에 수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국도 과연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 경쟁률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천국에 갈 정원을 정해놓고 제한된 인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간혹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상징적인 수를 인용해서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사회와 교회의 큰 암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는 신천지 이단.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이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14만 4천 명을 채우려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기독교 역사 이래로 아마 순교자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넘을 거예요. 이단들은 이런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제한된 이름만 갈 수 있다. 우리 교회에 나와야, 우리 총회장님, 뭐 교주를 믿어야, 아버지로 섬겨야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현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천국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쟁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데 들어가지 못합니까?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은가? 첫 번째, 세상 낙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중에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를 갈 수만 있으면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학생들이 못 들어갑니까? 공부를 안 해서 못 가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 좋은 서울대에 가려고 공부를 안 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안 할까요? 공부보다 마음을 더 빼앗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서울대 좋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에 그 서울대 가는 것보다 내 마음을 더 빼앗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지금 12학년 대학 원서를 쓰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뭐 원서 쓴다고 하지만 밤새 딴짓하고 게임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중요한 원서를 잘, 에세이를 잘 써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당장 게임에 빠진 거예요. 게임이 저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밤새 그 게임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 좋은 학교죠. 좋은 대학에 안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게임이 주는 그 즐거움 때문에, 혹은 잠이 주는 순간적인 그 안락함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주는 일시적이고 약간의 즐거움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보장된 그 영원하고 완벽한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세상 낙에 사로잡혀서 실질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기를 원하는 자는 많으나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못 들어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서울대, 의대 좋습니다. 요즘 의사들도 뭐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서울대, 의대는 그래도 취직도 잘 되고 졸업하면 보장된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직위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의대 공부를 6년이나 해야 돼요. 6년 하면 끝입니까?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시험까지 끊임없는 어려운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의사 되는 게 아니죠. 그걸 생각하면 차라리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의 의사 좋지요. 돈도 많이 벌 것이고 사회에서 존경받을 것이고 자녀들에게서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공부할 것 생각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좁은 문 뒤에 있는 천국 좋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에서 내가 치러야 할 희생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자기 부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고에 해당하는 것이 세상 즐거움에 대한 경고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좁은 길에 대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려야 하는 부담감에 대한 응급일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이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종교든지 종교가 타락할 때에 의아하게도 종교가 타락할 때에 승직자가 급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목사가 많고 선교사가 많아지면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많아지고 성직자가 많아지면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티벳이 몰락하기 직전에 티벳이 지금은 중국의 속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티벳이 몰락하기 직전에 티벳 남자의 90%가 승려였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에 성직자들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신학교가 우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도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한 개씩 있던 신학교가 그 지원자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자 지방의 신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처럼 목사가 혹은 목회자들이 그런 고난과 희생을 치른다면 과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일제시대 때, 6.25 때 성직자들이 당해야 했던 그 모진 고문은 고사하고서라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주는 승미로 한 술씩 떠서주는 그 승미로 겨우 끼니를 연명하며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날 성직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지금처럼 신학교에 그렇게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들까요? 왜 교회가 타락할 때, 종교가 타락할 때에 성직자가 급증하는가? 성직자가 목회자들이 치를 희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도시에서 200명 정도만 되는 규모의 목회를 해도 각종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 생기듯이 한국의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좀 더 규모가 커지면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커지면 목사들은 최고급 승용차를 기사를 두고 타고 다닙니다. 담임 목사의 사모들은 그 도시 백화점에 VIP 카드를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사회의 미디어 매체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또한 흥미로운 교회 역사 연구의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교회는 이 땅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때에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 주일마다 선포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설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부패할 때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대한 설교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복들을 누릴 것이다. 이런 설교들만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후에 바로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바로 이어서 17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희생과 대가가 없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풍요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넓은 길, 편한 길을 좋아했습니다.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도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거 그게 좋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가 솔깃하게 하는 설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선포하는 교회는 미어 터졌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져갔고 교회는 아방궁처럼 거대하게 지어져갔습니다. 그 결과 열매는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던 교회와 목회자들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지금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치고 비리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세상의 미디어들이 지금 다 밝혀내고 있어요. 혹은 기독교의 양심 있는 단체들이 그걸 밝혀내고 있어요. 공금횡령은 기본이에요. 수백억을, 수천억을 자기 사유재산으로 횡령한 목사도 있어요. 돈뿐만 아닙니다. 나 부끄럽게도 여자 문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찾아보지 마세요. 시험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교훈하신 후에 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어서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넓은 문, 넓은 길을 천국 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못 들어가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무리들일까요? 이 사람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니나 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하는 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지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좁은 길을 갔을 때 치러야 할 희생에 대한 부담감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혹은 천국이 있기는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좋은 것이 줄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면 뭐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나으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왕이면 지옥보다는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세상 낙을 포기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갈 만한 곳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은데 내가 반드시 세상 낙을 포기하고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가야 되는 곳인지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더 나으니까 보험 하나 들어두듯이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현실의 즐거움도 누리고 현실의 낙도 포기할 수 없고 더구나 좁은 길로 갈 때 치르는 그 희생과 고난은 아예 생각조차 않은 게 그 부담감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천국의 존재는 알고 믿고 있었지만 세상낙 즐거움 때문에 좁은 길에서 치러야 될 희생과 고난 때문에 알지만 좁은 문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또 다른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닫힐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주인이 문을 닫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이 닫히는 날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을 가장 슬프게 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김연아가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을 딴 사건입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막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지금 아빠가 암에 걸려있고 곧 항암 치료를 하고 더 나아가서 아빠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지난주 내내 우리 막내는 김연아가 금메달을 못 딴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제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 김연아가 금메달을 못 딴 사실보다 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던 대학생 10명이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대학생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런 소식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소식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학에 진학했다가 갑작스런 변을 당한 젊은이들의 죽음. 이들 중 누구 하나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이들은 죽음이 아니라 막 시작된 대학 생활과 졸업 후에 저들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 세상 낙을 즐기고 좁은 문, 좁은 길 앞에서 그 부담감 때문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자들에게도 갑작스럽게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인생에서 가장 진지하게 죽음과 남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불행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현실이 저에게 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냥 열려있을 것 같은 그 문이 벼랑간 닫힐 때가 있다는 게. 그러나 저는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문이 닫힐 날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가 벼란간 우리 앞에 있는 좁은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 12장에서 그와 비슷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간을 헐고 더 크게 더 넓게 지어서 엄청난 곳간에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이제 말합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즐기자. 평생 먹을 것이 쌓여 있구나. 이제 마음 놓고 인생을 즐기자, 쉬자. 그때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는 그의 부가 그의 생명이 영원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생도록 그가 가진 것을 이제 즐길 날만을 생각했어요. 오늘 내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문이 닫히면 기회가 없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 문 밖에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당황해하는 겁니다. 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닫힌 문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며 안에 있는 주인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주인 당신과 먹고 마셨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쉽게 풀어 설명하면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내리는 최종 선언은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당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받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문 입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대할 때에 우리는 한 번쯤 나는 그 무리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을 통과했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확인하는 방법을 마태복음 7장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이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천국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곳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진실로 인정했다면 당연히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인정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 말씀, 이 뜨끈 성경에 있는 계명들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입니다. 더 줄이면 사랑입니다. 즉 자신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내 속에 사랑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오늘 성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이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좁은 문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지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짓만 한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간이라도 빼주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에 대한 사랑,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문 입구에서 방황하게 될 겁니다. 예기치 않은 예수님의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 성교 주일에 급비 한 장값도 성교 헌금으로 헌금함에 그 좁은 구멍에 넣지 못하는 자가 과연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내 사랑에 손을 내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기 싫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천국 문이라고. 여러분하고 마음의 벽을 쌓기 싫어서 비진리를 거짓을 선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말씀 그 진리만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분명히 점검하고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확실한 증거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것이며 그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좁은 문 입구에서 머뭇거리다가 벼랑간 문이 닫힐 때가 올 텐데 그때 당황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흉내나 내면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듣기만 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설교하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부담이 확 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단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 그 길이 불행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 기쁨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좁은 문은 좁은 길은 좁다는 것일 뿐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성령이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동행하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고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넓고 편안한 길을 가는 어리석은 부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식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쌓을 곳이 없다.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넓은 길이 오히려 염려가 많아요. 좁은 길은 성령이 동행하심으로 비록 힘들지만 찬양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는 자가 비록 산을 오를 때 숨이 차고 힘들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험한 산을 올라야 돼? 하면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록 숨이 차고 힘들지만 그 정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산을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비록 그 좁은 길을 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길일 수도 있지만 정작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행복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좁은 길이 불행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면서 또한 넓은 문입니다. 세상 낙과 자기 희생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자들에게는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열려있는 넓은 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문이 똑똑한 순으로, 얼굴 잘생긴 순으로, 돈 많은 순으로 이런 것들로 간다면 여기서 나는 안심이다 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좁은 문이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넓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팔 벌려 맞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는 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다가 마지막 이 길 끝에 주님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벼랑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하며 만일 잘못 가고 있다면 돌아서는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